젖은 비둘기가 서러울게 우네요. 자기 짝은 어디 두고 저리 슬피 울까요. 구름 가고 달이 가고 솟을바람 부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은 비둘기를 닮을까. 지금 어느 곳에 그리운 사람이여 아는가 옛님이여 비둘기 내 마음을 비어져준 내 마음을 바람 부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 비둘기를 닮을까. 지금은 어느 곳에